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고백으로 영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항상 우리가 아멘하죠. 아멘. 아멘도 이왕 하려면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그죠? 영어로 amen.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그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하게 분명히 밖으로 들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고백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로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 예,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참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모순되는 게 많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잘 하진 못하지만 뭐든지 딱 부러지게 의미를 깨닫고 하려면 하고 또 모이면 모여서 하나 예배 드리고 그죠? 정성과 열심을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될 때하고 할렐루야 할 때하고 이게 잘 구분하고 그 뜻을 잘 깨달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말이 있었는데 말을 타서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이 알아듣고 딱 달리는 거예요. 말이 할렐루야. 그럼 또 아멘 하면 이 말이 탁 서는 거예요. 말도 훈련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분이 말을 이제 타고 한참 말을 당기면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아, 달리는 갑자기 이 절벽 낭떠러지가 만나게 됐어요. 낭떠.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멘 생각을 해.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막 이러는데 절벽 앞에 가서 주기도문으로 하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니까 그 말이 딱 절벽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할 때하고 아멘 할 때하고 이게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거든.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예.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막 환영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팜 선데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Holy Week, 거룩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이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룩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주간 보내신 그 삶의 여정을 이게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이제 고난 주간 내일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왜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새벽기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 내서 좀 나와. 정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 중요한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절기나 이런 행사 때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그 의미를 찾고 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은 좀 절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동안 느슨해졌던 것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쓰임받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기간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예수님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오시면 나라를 이게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다음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게 원래 다 이게 포함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이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이곳에 나가시니. 이제 예수를 맡음에라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들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맡았어요. 어떻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그게 맡았어요. 맡으니까 이제 여러분 영화도 보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여기 보면 해골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라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 골고다라 하는 곳, 골고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체를 많이 묻어놓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체가 땅에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나 뒹굴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이 해골 뼈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런 그 전설이 있어서 그 이름을 해골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말로 골고다. 그러면 그곳에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지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그 좁은 길에 전부 다 장사꾼으로 쫙 길이 이렇게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에 간 사람은 좀 그 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는 동안에 약 14번 정도 너무 십자가가 힘들고 무거워서 이제 쓰러지고 그래서 그곳에 14군데 정도를 장소가 있어요. 어쨌든 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는 장면도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도 기념해 가지고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골이라는 곳에 그 장소에 거기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오늘처럼 우리가 자랑스럽고 이게 목에 걸고 다니고 벽에 붙이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는 그 십자가는 가장 악한 강도 흉악범을 사형에 처할 때 사형 틀이에요. 요즘은 교수형, 요즘은 총살형, 요즘은 뭐 아주 이 약을 먹어 죽게 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가장 악한 그 범죄자가 죽이는데 그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악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당시 가장 악한 강도가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처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온 인간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수치스럽게 돼 있는데 그 수치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십자가상에 죽으셨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면서 어떤 과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물론 죄지만 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아들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아주 구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치감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딸 된 우리 여성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구박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여성으로 태어난 데 대한 수치감을 가진 여성들도 꽤 있어요. 하여튼 이래 모양 저래 모양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감이 있는데 이 수치감을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막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젊은 사람 가운데도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빠지고 내가 만난 어떤 젊은이는 강박증에 그 수치감을 이게 위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막 손을 씻어야 돼요. 하루에 몇십 번을 손을 씻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머리털 같은 거를 막 뽑아요. 하여튼 내게 몸에 무슨 털만 보이면 막 뽑는 거예요. 이게 관망증이라고 발모증이라고 이게 털을 막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치감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 청소를 해요. 조금만 더러워도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닦고 청소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이 심리 마음속에 있는 수치감. 그런데 여러분 기억, 예수님께서 이 수치의 십자가를 그 당시에 사형 강도들이나 죄 많은 사람들이 사형시키는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겪어야 될, 느껴야 될 모든 수치를, 수치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수치감이 사라지고 수치감 대신에 이 자존감을 회복해서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네. 예수님께서 수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평생 걸쳐서 수치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부부생 이 가정의 부부로서 살지 못하고 좀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살면서 굉장히 이게 패배감을 가지고 살면 예 그 마음 깊은 속에 이 수치감 영어로 shame 이 수치감이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수치를 다 당하셔서 얼만큼 수치냐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강도들과 같이 죽었어요. 강도 취급을 당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옷이 다 벗겨졌어요. 세상에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수치감이 없어요. 물론 그림에는 예수님이 이게 일부분이 가려진 걸로 됐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죠. 예수님은 다 발가 벗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죽으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매를 맞고 책찍질을 맞고 십자가 못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으심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될 그 대신 예수님이 수치를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수치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믿음이 들어가면 나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이 들어가면 수치감이 싹 없어져요. 열등감이 수치감이 왜 우리 대신 예수님 다 받으셨기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나도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러 바람에 이제 서울로 가시고 나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잣집이라도 깊은 마음속에 이 수치감이 있어요. 특별히 내 친구들 아버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게 사이좋게 살면서 그 사랑받는 모습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나는 수치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라는 예?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내 광주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 가면서 내가 언제부턴가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수치감을 위해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수치감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치감 대신에 굉장히 이게 자존감이 나는 보통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그리고 나중엔 주의 종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수치감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중앙에 선 십자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강도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영어로 센터 가운데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지 말고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우리가 지성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살피고 그러려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을까? 그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아서 죽으셨고 두 번째는 왜 십자가 중에서 세 개의 십자가 강도 둘하고 예수님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 하필이면 가운데 있을까? 오른쪽이나 왼쪽에 제 끄트머리는 왜 안 입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성경에는 오른쪽이나 right side란 말은 딱 없지만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주 예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 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교회도 안 다녀보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모르는데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받아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 사람을 주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 그럽니다. 성경에 오른편이라 오늘 본문에도 없어요. 근데 오른 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 편, 의의 편, 믿음의 편의 오른쪽을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나 좀 구원해 보시오 하고 예수님 향해서 막 욕을 냈어요. 그 이쪽 강도가 이쪽 강도한테 너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서 가운데 있는 의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럼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 없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믿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가운데 이 말은 중앙에 선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믿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불신자들도 많고 불의와 그저 부정과 온갖 죄와 모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 구원해달라는 그런 사람, 왼쪽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 가운데 역사의 가운데 민족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돼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래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역사, 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도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 짧은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청년부가 앞으로 이제 해외 아우리치도 간다는 오늘 광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어디든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운데만 있으면 이 중앙에 선 십자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다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수치를 더 이상 안 당한다는 것, 수치가 다 치유된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는 가운데 중앙에 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강도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 십자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사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십자가를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인간의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파라독스.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 많고 믿음의 세계를 못 두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또 목에 걸고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달고 다니고 내 집에 십자가가 붙여있냐 안 붙여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큰 죄인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은 반드시 죄 대값, 죄 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 증거해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강도들은 십자가상에 처형을 할 때 손을 모으고 십자가에 죽는 거에 기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만은 십자가에 손을 벌리고 죽었어요. 이걸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신앙 고백한 강도도, 왼쪽에 신앙 고백하지 못한 악한 강도까지도 모든 인간을 다 품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냐, 이만큼. 이걸 영어로 디스마치라고 해요. 디스마치. 이게 뭐예요? 무한대 사랑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나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나 좋아해,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이거는 무한대잖아요. 일로 끝, 일로 끝이 없어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십자가든 쇠로 만든 십자가든 십자가 그림이든 그것을 붙이냐 안 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십자가가 붙여졌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했을까, 그 나의 수치감도 나의 모든 죄도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잊어버렸던 우리로 하여금 이게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면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박경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에 몇 개월 나오면 바로 세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지나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바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럴 때 당장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아직 믿지를 못하니까 믿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이 얼마나 필요했지만은, 원래 이 성경에는 그런 기간을 딱 정해놓지 않아요. 특히 미국에 우리 장로교를 우리에게 선교해준 미국 장로교에서, 내가 미국 장로교의 목사였는데, 그런 거기서는 이렇게 6개월 1년 정해놓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선교 훈련 가고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또 캄보디아로 이제 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럼 당신은 3개월 좀 있다가 성경 공부하고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죄죠. 그 사람 당장 구원받고 싶다니. 그럼 당장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는. 그래 교회에 몇 년 다니고 몇 개월 다니면서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왜 이 얘기 드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다가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회개하고 아 주님이 이 몸과 피를 뜻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이 앞에 써 있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Do this, remember of me.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해요.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지만 원래 기념이라는 말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사람은 망각이 참 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도 성화의 그림도 하는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든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대상 뒤에 붙이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참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참석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가 미국 목사님한테 되게 큰 야단을 듣고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국 교회하고 이제 한국 교회하고 이제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은 세례 안 받았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근데 미국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미국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Pastor, where are your child? Where are your children? 니네 아이들은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our children is not here. 어디 갔냐? 저 밖에 있다. 왜 그러냐? 걔네들은 유아 세례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Why? 왜 애들은 세례를 못 받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당시 그때 당시는 12세 살, 15살 입교하려면 12세 살, 15살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입교하니까 걔네들은 15살이 아직 안 돼가지고 세례를 못 받고 유아 세례도 못 받은 애들이라 쟤네들은 성찬식에 참석을 못한다. 세계 성찬주일에 같이 성찬하는데 애들도 미국 아이들이 있는데 우린 없어요. 나보고 그러더라. 베스토, 컴온. 성경에 어디에 12살, 13살, 15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이 어디 있냐? 왜? 아,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법이 그랬다는 거니까. 나보래. 너 하나님 앞에 가 가지고 그 책임질래 너가? 만약에 그 아이가 세례를 못 받아서 사고 나 가지고 죽으면 걔는 하나님 앞 나라에 못 가면 네가 12살, 3살, 15살 교단 법 때문에 걔 세례를 못 받겠다면 네가 그 책임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회개라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가 나이 제한도 안 했습니다.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의미 없이 뜻도 깨닫지 못하고 막 세례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더 늦기 전에 세례받고 그 다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주님 몸된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세례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 통해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래서 내가 청년부에서만큼은 앉아서 성찬 예식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성찬 예식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실 때 막 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떡 먹고 그냥 이거 빨리 그 빨리 가 이거 그런 시간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여기서 끝날 테니까 와서 떡을 받고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진짜 예수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게 육신에 보이는 떡이요 포도주지만 기도를 하면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 피와 살이 된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떡을 주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그런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막 급하게 막 왔다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와서 이 떡과 잔을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 드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